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은 괴뢰역적회당이 요엔 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시비하는 주제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22일 괴뢰 외교부 장관 연병세는 요엔 총회 무대에서 북이 상습적으로 요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문이라고 걸거들면서 요엔 성원국 자격이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죄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병세의 이러한 망발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된 절망과 패배감에서 나온 허망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박근혜 표당이 지금까지 미국 상전과 함께 악랄하게 추구해온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 책동이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서 자인한 것이며 괴뢰들이 지금 얼마나 막다른 궁지와 곤경에 빠져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된다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괴뢰 표당이 요엔 결의 위반이니 요엔을 조롱한다느냐며 우리를 걸거들고 있지만 실제로 요엔 헌장을 난폭하게 짓밟고 농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박근혜 역적 표당을 비롯한 그 추종 세력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벌려놓고 전략 핵타격 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과 박근혜 표당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때 대한 요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요엔을 우롱하고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하면서 대변인은 요엔 헌장이나 국제법의 그 어느 조항에도 주권국가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를 문제시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더욱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요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강조적인 반공화국 결의라는 것을 애당초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시녀로서 국어 외교밖에 모르는 연병세의 얼빠진 망발에 대해 남조선 안에서조차 무지하고 저급하며 재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하면서 괴뢰 표당이 아무리 발광해도 동방의 핵강국으로 휘영돌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